반갑습니다. 아, 네. 아유. 네,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예. 뭐, 어떻게 예.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저는 뭐, 예. 잘 보냈습니다. 항상. 연대 씨 덕분에.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아, 항상 보살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언제 보살펴요? 네. 대구에 가 계셨었죠? 네, 예. 어, 친구들도 만나고. 아, 그럼요. 친구들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네, 술도 한잔하고. 여행도 조금 갔다 왔습니다. 여행이요? 예, 예. 어, 어디로요? 네? 어디로? 대구로요. 아, 여행 다녀오셨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 네. 아, 이거 대구, 그 대구에서 가까운데 영천하고. 예. 포항. 그 다음에 동해안 저쪽으로 조금. 예. 조금 돌았습니다. 저 한 10일 정도 쉬었거든요. 야. 녹화 미리 다 해놓고. 그래서. 그 좀 충전이 됐겠네요. 어, 방전이 되던데요.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오히려 방전이 되고. 아, 근데 참 좋더라고요. 예, 예. 오래간만에 집에 음식 먹고 그래서. 예. 예. 윤도현 씨한테도 제가 전화 몇 번 드렸잖아요. 예. 예. 어머님이 좋아하시죠? 네, 어머님 좋아하셨는데 뭐 지금 집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 왜요? 아, 성묘 갔다가 일가족 15명이 벌집을 건드려가지고요. 벌에 쏘여가지고. 아, 정말요? 아, 예. 괜찮으세요? 농담 아닙니다. 지금 온몸에 20방울 쏘였어요. 와, 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기 아 예 건드려가지고 여기 지금 네, 아니 아니 풀릴 필요 없어요. 괜찮은데 믿어요. 믿어 믿어요. 아니 그래도요 사람이 붙었잖아요. 보세요. 어우 지금 여기 예 여기뿐만 아니고 한 20방 정도로 쏘였어요. 산속에서 가족 뮤지컬을 찍었네 아주. 15명이 한꺼번에 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참. 어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벌집 아, 그게 무서워요. 예, 예. 상식인데요. 그 벌, 말벌이었으면 저희들은 벌써 죽었고요. 정말로. 수방 정도. 아유, 농담 아니고. 그 산에 올라가실 때는 꼭 그 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걸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혼자 벌을 만났을 때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나뭇가지 걸어 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벌이 그 외투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한테도 오는데, 예, 자기한테도 오긴 옵니다. 좀 분산이 되겠죠? 예, 분산이 조금 되고, 어. 절대로 뛰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산속에서 벌을 만나면. 뛰죠. 뛰게 돼 있습니다, 예.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뛰죠. 저 혼자 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 조카들이 또 다 있어가지고. 어, 걔들 일단 먼저 다 내려보내고. 예. 식구들끼리만 남았을 때, 어른들끼리만 예. 벌을 맞자. 예. 어, 그래서 조카들은 내려가라. 내려가라. 애들부터 뛰어! 그런데 이미 우리 누나 다섯 명 애들을 앞질러서 뛰어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웃었던 게. 근데 다행히 얼굴에 한 대도 안 맞은 건 그 네. 벌이 날라던 와중에서 우리 누나들이 네. 우리 재동이 방송해야 돼! 얼굴을 그 수방을 맞았는데 얼굴을 한 대도 안 맞았잖아. 야. 진짜로. 그래서 한 대도 안 맞았잖아. 얼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나들한테 맞아서 더 부었긴 부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야. 지금 이 벌 쏘인 얘기만 해도 한 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님이 벌 때문에 산에서 고립되신 얘기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어찌됐든 간에 그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네. 가족의 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겠네요. 아유 그럼요. 하여튼 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아유, 네, 조심하세요. 얘기합시다. 네. 네, 사인합시다 참. 네. 벌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나보고 사연하라고 툭툭 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툭툭 치다니요. 제가 언제 툭툭 쳐요. 합시다. 아이 참.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어설픈 스토커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6살 배세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 여태껏 살면서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에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강동원 씨가 제 눈에 보인 뒤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니 한 인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게다가 참 이상한 건 날마다 꿈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수 B랑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저 아주 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연예인 네, 대해서 이제 사랑에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명. 강동원 씨랑 B. 두 분 허락도 없이 본인 혼자서 삼각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이렇게. 그렇죠. 네. 매일 밤 꿈에. 네. 뭐 하여튼 저 어설픈 네. 스토커님이 사연 올려주셨는데 네,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이디가 같이 좀 점점 네. 몇 시에 어느 방향 어떤 폼으로 주무시나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꿈속에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예. 아, 그럴 수 있죠. 야, 네. 사랑에 빠지면 이럴 수 있겠죠. 아, 그럼요. 그 다음. 아이디. 아이디가 삭친이 쑤시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오. 나는 밤마다 재동 오빠와 호동 오빠가 안경 벗고 삿바 메고 꿈에 나와 씨름을 하는데 이긴 사람은 늘 나한테 와서 업어치기, 뒤로치기, 뒷다리 걸기를 합니다. 아침만 되면 온몸이 쑤시오. 이러다 몸살 나겠소. 자는 게 아닙니다. 흑흑.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리플에 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디 제동 눈만 사랑. 이분 저도요. 전 제동 씨랑 재석 씨가 밤마다 뛰어다닙니다. 그나마 강동원 B는 조용하신 분들이라 괜찮죠. 전 두 분이서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이 없어요. 아 이런 건 서로 못 바꿉니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런 사연 나오시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굉장히 표정이 해맑아지시고 막 그렇네요. 아니 뭐 재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뭐 다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다음은 네. 배은송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가 자꾸 밤마다 그 긴 머리를 한 채로 매일 제 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셨습니다. 배은송 씨가. 왜 가셨습니까 그때? 모르죠 뭐 저는. 머리 길 때면 결혼하시기 전인데. 왜 가셨어요? 배은송 씨 꿈에.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가셨다잖아요. 여기 물어보셨잖아요. 시청자분이. 아 예전에 머리가 제가 좀 길긴 길었죠. 많이 길었었죠. 한 네. 허리까지 왔었어요. 허리까지는 아니었고 허리 약간 위에까지는 길렀었으니까. 네.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머리 감기도 너무 힘들고 뭐 안 감았다고요? 저 깔끔한 사람입니다. 네. 머리 감기도 힘들고 그리고 무대에선 좋았어요. 무대에선. 아 카리스마가 쫙 나오죠. 카리스마라기보다 뭐 달리 뭐 할 게 없으니까 머리를 탁 치면 머리가 확 돌잖아요. 헤드뱅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해도 노래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머리 돌리면 관객들 반응 좋고 그랬었거든요. 아, 고음 부분에서 예. 탁 치시는군요, 그냥. 한동안 머리를 빡빡 깎고 나서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그 빡빡 머리로 쳤는데 사람들이 무슨 달걀 같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이병헌 씨라는 분이 따라주셨습니다. 예전에 서태지 씨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놀이동산에 갔었다는 등, 뭐 수영장에 갔는데 몸매가 너무 멋있었다는 등 매일 꿈속에서 한 서태지 씨와의 달콤한 데이트를 이야기하는 친구였죠. 급기야 서태지 씨의 공연은 어느 지방인가 찾아다니고 팬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뭐하냐고요? 제 여자친구 됐습니다. 요즘은 TV에 등장하는 연예인 이름도 잘 몰라요. 네, 니메가도 곧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모든 걸 치유해 줄 겁니다. 아, 그래 주셨네요. 그렇죠. 네, 좋은 얘기. 아무래도 저 연인이 생기면은 일단 네.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푹 빠지기 때문에 좀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사가 좀 적어지게 마련이죠. 관심 없으시죠? 예, 없으십니다 연예인들한테는. 자, 오늘 뭐 그걸 하여튼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나타난 건 좋은 일이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네. 좋아하는 사람 꿈꾸러 가면 아침에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